오늘 본문은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기록한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과 그 뒤를 이어서 광풍과 바다를 잠재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한 35절과 더 41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30절부터 34절까지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하나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30절에 말씀해 보니까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란 다음에 모든 풀보다 커져서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이 겨자나무는 배추과의 식물로서 그 씨가 검은색을 띠는 매우 작은 씨앗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주님이 이 씨가 모든 씨보다 작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이 있지만 아마도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이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앗으로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는 그 크기는 매우 작지만 심어서 자라게 되면 나중에는 3, 4미터까지도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작은 겨자씨가 자라게 되면 매우 큰 나무가 되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아주 작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의 아주 작은 마을에서 그리고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또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던 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그러한 촌구석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고 또 학문적인 백그라운드도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갈릴리의 촌사람들, 별볼일 없는 그런 12명의 사람들을 제자로 택하여 데리고 다니실 때에 그 누구도 세계의 역사를 바꿀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여겨졌던 이 갈릴리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그 중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한 번에 3천명 또는 5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하기도 하였으며 또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앉은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하여서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이 복음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가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에 그를 통하여서 위대한 일들을 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무언가 크고 갖추어져 있어야 또 내가 무언가 할수 있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이와 같이 언제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엘리야가 바알과 또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제거한 후에 이 감람산 꼭대기에서 비를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그는 일곱 번째에 가서야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크기의 작은 구름을 한 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으로는 전혀 비를 뿌릴 것 같지 않던 그런 작은 구름이었지만 그 구름 가운데서 엘리야는 많은 비를 보았고 그 구름은 결국 3년 6개월 동안 말라있던 이스라엘 땅을 충분히 적시는 그 구름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우리의 믿음이 또는 우리가 가진 것이 아주 작고 미미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유초등부 아이들, 또 중고등부 아이들, 또 청년들을 가르치고 사역하면서 항상 감사한 것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실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어떤 때는 너무 어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 말도 안 듣기도 하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아, 이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말씀을 듣고 신앙이 자라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될 때에도 이 아이들의 눈빛을 보면 또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외우고 또 성경 공부를 하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들이 자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사용하실까 라는 그 생각들을 하게 되면 너무나 가슴이 벅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뉴스 아이들이 이번 이제 새해 시작하면서 그룹을 나눠서 큐티를 시작하는데 이 아이들이 어떨 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럴 때가 있는데 이 아이들 큐티한 내용들을 보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하고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는구나 하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 애들이 서로 기도를 제목을 나누고 서로 막 쑥스러워서 막 아무것도 막 못할 것 같은데 그 애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자라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사용하실까라는 그 기대감에 너무너무 기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져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겨자씨 한 알만한 그 믿음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심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해 가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런 이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때 지금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사실은 호수입니다. 하지만 그 호수가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것들을 보고 바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호수 저편에는 이 주변에는 산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이 지역 때문에 큰 바다가 큰 광풍이 종종 일어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 호수 주변의 산들과 부딪힌 다음에 큰 바람을 일으키게 되고 더 세진 다음에 이 산들을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의 산들을 넘은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갈 때에는 더 큰 광풍으로 바뀌곤 했습니다. 그 광풍은 시속 75마일 정도의 엄청난 광풍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또 배를 타고 이 호수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광풍은 매우 위협적이고 아주 죽음을 무릅쓴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큰 광풍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게 되어서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오게 되고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아서 죽게 될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여기서 자세히 보면 36절에 그 무리가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마음대로 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그래? 왜 자꾸 이런 힘든 일만 생기고 왜 자꾸 나만 이렇게 불행한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해도 제자들처럼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때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에 힘쓰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는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자신들을 돌보지 않고 또 관심도 없고 일하시는 것 같지 않아서 그렇게 같아 보였기 때문에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찌 관심도 없고 돌아보지도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지. 그들은 지금 큰 풍랑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보다도 갈릴리 바다를 잘 알고 있었던 그리고 이제까지 수많은 풍랑과 싸워온 베테랑 어부들이었지만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곳이지만 감당할 수 없는 큰 풍랑 앞에서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자고 있던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깨우며 답답한 가운데 요청하는 그런 뉘앙스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문제를 예수님께 나와 간구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또 바리새인들을 상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것들을 수없이 보았지만 아직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그분이 이 세상의 죄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임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거지. 그런데 보세요. 이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보여주신 기적이 무엇인가를 3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속 75마일의 강풍이 예수님 말 한마디에 바람이 그치고 잠잠해진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면 어떠시겠어요? 말 한마디에. 제자들은 지금 분명 놀라서 어안이 벙벙해진 만큼 그냥 정신이 나갔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들은 조금 전만 해도 큰 풍랑 앞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풍랑이 거짓말처럼 잠잠해져 그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닥친 큰 풍랑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인생의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때로는 오히려 예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그때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분 앞에 아무리 큰 풍랑이라도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문제라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또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자시요 고존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면 그분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서 이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날 때 가장 큰 문제는 그 문제가 얼마나 어렵고 그 문제가 얼마나 위협적이고 그 문제가 얼마나 치명적인가가 아니라 그 문제 앞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거 아닐까요? 40절에 말씀해 보면 광풍에 대한 명하고 잠잠케 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이 나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랬습니다. 즉 그들이 두려워 떨며 불안해한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님의 꾸짖음이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더라고요.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언가 해결하려고 하는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꾸짖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염려는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은 믿음 없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계획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며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무지인 것입니다. 41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시는 창조주의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고 사는 것,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모르고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이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 두려워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를 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알아서 모든 삶의 어려움과 순간들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는가 확증해보는 이 아침, 이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를 통하여서, 이 작은 씨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고 오늘도 그 복음의 씨앗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또 뿌리고 있는가? 그리고 내 삶의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제자들처럼 두려워서 떨면서 그러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제자들처럼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창조주 하나님, 보존자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던지고 또 그 질문 앞에 대답하는, 그 대답이 우리의 삶의 반응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